최근 스카이데일리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 간첩단이 활동했으며 한미 정보기관과 군이 비상 계엄 시 이를 급습해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간첩단의 상당수가 일본을 거쳐 미국 하와이 및 오키나와 인근으로 이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도에 관련하여 한국 정부 기관 및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도 없는 상태지만 최근 노상원 예비역 소장이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상원 예비역 소장의 증언.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규명을 주장해온 장재은 박사와의 접견을 통해 스카이데일리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경기도 수원 선관위 연수원 내 외국인 공동수용소에서 중국 간첩들이 거주하며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해당 보도를 부정하며 노상원 사령관을 무속 신앙과 연관 짓고 비방하는 여론전을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선관위에서 실종된 직원들이 사실은 중국 간첩단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기존에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보도되었으나 선관위 내부에서 간첩 활동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인물들이 제거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 연루 및 간첩 활동 의혹. 스카이데일리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 간첩단이 숙식하며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이 비밀 작전 블랙옵스를 수행하여 간첩단을 체포했으며 체포된 인원들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거쳐 하와이로 이동한 후 일본에 일부 남아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 보도를 하면서도 한국 측 책임자인 노상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최근 KBS가 관련 내용을 취재하자 함께 보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중국이 단순한 해커 조직이 아니라 한국 선관위 내부의 간첩을 직접 투입하여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선관위 연수원 내 중국 간첩들의 장기 거주 정황 확인. 6개월 주기로 교대하며 한국 선거뿐만 아니라 미국 해외 선거 개입 활동 수행. 선관위 내부 고위 관계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조직적 개입 가능성. 이로 인해 선관위는 즉각 수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책임자들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비상 계엄과 한미 합동 작전설. 스카이데일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부정선거와 간첩 색출을 위한 전략적 조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선관위 연수원이 급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BS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선관위에 인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하지만 KBS는 간첩 체포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언론은 노상원 사령관이 비상 계엄과 관련된 주요 인물 중 하나라고 했지만 그는 한미 합동 작전을 통해 중국 간첩 체포 작전에 깊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미 공조 작전의 일부로 한국과 미국이 수년간 간첩단의 움직임을 추적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상 계엄 당시 선관위에 있던 중국 간첩단을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문상호 당시 사령관과 연락해 선관위에 인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DNI 국가정보국 및 FBI가 관련 수사를 진행 중. 미국이 확보한 간첩단 신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가능성. 중국의 해외 선거 개입이 확인될 경우 국제적 파장이 예상됨. 스카이데일리는 현재 미국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식 발표 준비 중이며 발표가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정당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미 합동 작전 및 반국가 세력 의혹. 보도에 따르면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 간첩을 체포하는 작전을 실행했고 비상 계엄 당일 대규모 병력이 국회로 이동하는 동안 선관위 연수원을 급습해 간첩들을 체포했다고 한다. 스카이데일리는 일부 체포된 인원들이 현재 일본에 있으며 한국으로 압송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막고 있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중국과 북한의 지원 없이 부정선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부정선거의 배후로 중국이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보고 있다. 수상한 구속과 패스, 부정선거 관련 구속 vs 간첩 의혹 조사 없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사령관 등 관련 작전을 주도한 주요 인물들이 구속된 반면, 선거 개입에 연루된 자들은 자유롭게 활동 중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윤석열 대통령, 노상원 전 사령관, 국방부 주요 인사 구속. 반면, 선관위 내부에서 간첩단과 협력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은 조사받지 않음.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며 부정선거와 간첩 활동을 덮으려는 시도 가능성. 이로 인해 현재 상황은 범인은 풀려나고 범인을 잡은 주체가 갇힌 형국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연관된 주장. 스카이데일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부정선거 실체를 밝히려 했기 때문에 탄핵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작전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부정선거 규명과 간첩 색출이었다는 점이 입증될 가능성이 커졌다. 선관위에서 서버 및 통신기기를 확보하여 선거 조작 증거를 수집. 중국 간첩단을 검거하여 국제선거 개입 사실을 확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선거까지 해킹을 통해 조작했을 가능성 제기. 특히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변론에서 국제적인 선거 해킹 프로그램 AI 기반 모인 프로그램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했으나 헌재가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